지나친 햇살에 산과들 눈 뜰 때 그 맑은 시냇물 따라 내 마음도 흐르네.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리리. 황금빛 수선화 일곱 송이 Even a paper doll to crinkle in my hand.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a thousand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Seven day forties. 긴 하루 어느덧 가고 황혼이 찾아 돌아가는 작은 새들 보며 조용한 이 노래를 당신께 드리리. 황금빛 수선화 일곱 송이 도 I do not have a fortune to buy you green. For I can weave you moonbeams for necklace and rings, and I can show you morning on a thousand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. Seven days and kiss you and give you seven days.